동아리 부장은 어땠어요? 동아리장은 뭐 대학교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단지 인원이 조금 더 적다는 점?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고등학교 동아리들 많아요? 저희 학교는 진짜 많았어요. 저희 학교가 약간 조금 일반 고등학교였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려면 그런 활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되게 활성화돼 있는 학교였어요. 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뭐 동아리에 들어가는 뭐 저기 다 제각각이지만 네네. 대부분은 뭐 친구 사귀고 싶거나 네. 뭐 어떤 거 배우고 싶거나 이런 목적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동아리에 참여하는 그 목적이 보통 뭐죠? 韩国大学生一般参加社团的目的就是说，一方面是交朋友，还有一方面就是可以学一些自己喜欢的东西。那刚才松文和陶海跟我们说，在高中也有很多的同阿里各种各样的社团。那一般的学生进入社团，他们是干什么？为什么要进去呢？ 고등학교 때 있었던 동아리들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갔던 동아리는 멘토링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그 교육봉사 동아리였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지금도 대학교 와서도 했었던 동아리도 교육봉사 동아리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이런 거 하고 싶다 해서 딱 그냥 막 재미보다는 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교육봉사 동아리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뭐 영화부 있고 볼링부나 당구부 같은 것도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볼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도 있고 또 뭐 있죠 보통? 저희는 주로 학업 관련 동아리가 되게 많았어요. 영자신문 네. 그런 것도 영자신문도 있었죠. 네, 영자신문이 영어로 된 신문 만드는 동아리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 때 동아리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저희는 과목별로 좀 특성화돼 있어서 저희는 그리고 동아리에 들어갈 수 인원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당 이 동아리에 뭐 세 명씩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하거나 저희 막 그것도 봤어요. 오디션. 네 맞아요. 오디션을 보는 동아리가 있죠. 방송부나 뭐 아니면 영자신문부 이런 데도 인기 많은 네네. 동아리. 뭐 연극 이런 것도 있어요. 연극. 네, 연극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연극 공연도 연말에 하기도 하고 사물놀이도 되게 인기 많았어요. 네. 여기 그 은서 오빠 사물놀이 동아리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 정말요? 사물놀이 동아리 인기 많았고 저는 제가 약간 하고 싶었던 동아리가 학교에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만들었었어요. 무슨 동아리 만들었어요? 약간 시사 이슈 토론하고 그런 동아리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 몇 명 모아서 그런 거 동아리 조금 운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那在社团里的话，可以参加各式各样的活动，但是台海说他之前在那个高中的时候，因为没有他想要学习的那个社团，所以呢，他就组织了几个学生就一起创建了一个社团，干什么呢？就是西萨伊须托伦。 저희는 수화 동아리가 기억나요. 수화? 네, 수화. 수화. 수화. 네, 수시에, 수화. 수시에. 네, 수화 배우고 그다음 공연하고 그다음 공연하고? 네, 네, 네. 수화? 수화. 매스 아니에요. 수화. 수화. 수화. 귀로 못 듣는 사람들 맞아요. 네. 바디 랭귀지로. 네, 바디 랭귀지로. 수화. 네, 수화. 我刚才翻译错了，不是数学，是那个手语的意思。 그런 동아리도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공연하고 저희 학교는 그 합창 동아리가 되게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옆에 고등학교랑 같이 공연하고 막 이랬어요. 합창 동아리가 기억에 남고 뭐 미술 동아리도 있고 다 각자 좋아하는 과목 선택해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다. 대학교 동아리의 그런 규모인 것 같네요. 네, 네 좀 많았죠. 다양하고. 그러면 대학교처럼 나중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동아리 단위로 사람들 뭐 같이 모여서 뭐 같이 활동하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동아리 저는 그때 동아리 1학년 때 고1 때 했던 동아리 선배랑 좀 친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는데요. 제가 봤던 거 사물놀이 동아리는 좀 아무래도 연습을 같이 하니까 단합이 좋아서 지금까지도 그냥 그 동아리 사람들끼리 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면 다혜가 그 전에 아예 만들었던 그 시사 이슈 토론하는 동아리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거는 그냥 저희끼리 하고 새로 막 후배들을 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1년 단위로만 했던 거여서 지금은 당연히 없는데 그 친구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요. 저희 학교는 동아리별로 현장 학습을 가는, 소풍을 가는 날이 있었어요. 동아리 단위로 각자 관련 있는 문화, 저는 국어 학술 동아리를 했는데 그때 뭐 문학관, 한국 문학관이나 뭐 박물관도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동아리 단위로 소풍을 갔다 와서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저 생각나는 게 교육봉사 동아리니까 저는 매주 학교 근처에 있는 복지관으로 교육봉사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되게 즐겁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대학 탐방을 같이 갔었어요. 그때는 네. 네, 대학교 어떤지 고등학생들이니까 앞으로 갈 대학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성균관대 갔었는데 갔다가 같이 다 같이 고기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刚才松文跟我们说他那个时候参加同阿里社团活动的时候就是有那个 sopun 就是这个团员们一块去某一个地方玩耍然后当天就回来的那样的一种活动那回来之后呢就是要写一些什么随笔啊心得啊等等这样的东西那台黑的话他那个时候参加的社团还有一些活动就比如说是探访大学啊，因为他们还是高中生嘛所以对大学不是很了解那么到了那个大学然后就去看这个大学是怎么样一个校园然后有什么样的专业等等这样的活动都会在社团里面进行